번째 제목은 그는 누구인가? 여호수아는 누구인가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죠. 이거 퀴즈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해버렸네요. 누구의 아들이죠? 눈의 아들. 이 눈이 아니고 이름 눈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언제부터 성경에 나오나요?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출애굽부터 그는 젊은이로 이 이스라엘 대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개인적인 이제 전속 부관쯤 혹은 경호원쯤 되는 그런 조력자로 모세가 선발을 한 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처음 빛을 본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있으면서 이 아말렉이라는 흉포한 족속이 약탈을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명해서 그들을 막아내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시키는 대로 해요. 그가 전투훈련을 받았는지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그는 책임자가 되어서 아말렉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내죠. 모세는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이스라엘 구속사의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는 모세를 동행해서 지키는 가디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적군에서는 열두 지파의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정탐꾼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척후병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이 말하듯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혀질 수 없는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고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그에게는 어떤 덕목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은사와 재능이 특별했을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특별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당시에 흔했습니다. 신약시대에 마리아라는 이름만큼이나 말이야 굉장히 흔하고 독일 사람 뮬러 같은 이름인데 알레스 뮬러 오더바스 그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름에 무슨 영험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여호수아 그러면 뭐 강인한 의지 순종 여호수아 본받아 그는 뭐 강인한 성품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품학교를 수석으로 나왔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 덕창성, 강인함, 또 온유함, 겸손함, 또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관용과 중용의 태도,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왕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 기득권을 포기하고 서번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자기를 비우는 마음, 뭐 여러분 그만합시다. 제가 발견한 성경의 인간론은 성경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저는 지금 뭐 우리 다 인간입니다 그런 약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인간을 완전한 존재로 설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셨습니까? 마치 퍼즐은 그 조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그건 완전하지가 않아요. 모양이 예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퍼즐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퍼즐은 전체에 퍼즐판이 있을 때에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걸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아셨습니까? 축구를 손흥민은 축구를 왼발로 차나요? 오른발로 차나요? 두 발로 찹니다. 왼발로 빼고 오른발로 차고 오른발로 빼고 왼발로 차고요. 두 발을 다 쓸 줄 알아요. 그래서 헛다리 짚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잘하느냐 헤딩도 하고 또 뭘 하죠? 달리기도 잘하고 주력도 좋아요. 그러면 손흥민에 의한 손흥민을 위한 손흥민의 축구가 되나요? 손흥민이 축구 골키퍼도 하고 스트라이커도 하고 감독도 하고 코치도 하고 아니요. 축구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축구의 패러다임을 새로 쓴 게 뭔지 아세요? 점유율 축구입니다. 아, 스페인에서 이 꽃을 피운 이 점유율 축구는 어떤 누구라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공을. 공을 그냥 터치, 터치, 터치해서 터치하다 보면 공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점유율 축구가 세계 축구를 한 번에 휙 휩쓸고 지나갔어요. 옛날에는 펠레나 마라도나 한 사람이면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나에게 줘. 그럼 내가 가서 넣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축구란 혼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자기 포지션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한다는 뜻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갈수록 갈수록 더 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그래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장점 몇 가지로 그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능력이 커지기를 원하고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가 좀 낙심해 있어. 왜 그런가? 나에게 너무 부족한 게 많아. 그래서 뭐 거울아 거울아 누가 예쁘니, 아니면 바닷가에 잡은 물고기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은, 하나님 이번에 특세 때 저에게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뭐 저는 다른 욕심은 없고요. 그냥 머리가 좀 더 기억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없는 그런 좋은 친화력이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좀 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뭐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근데 만약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봅시다. 까이고, 그죠? 주름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포용력도 좋아지고, 거부감도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그렇게 주셨어요. 아버지가 공부 잘한 집안의 애들은요, 100% 스트레스 받아요. 야, 나는 말이야. 또 그 얘기 나오면 아이들이, 꼰대 또 시작했어. 그래, 뭐 A뿔이겠지, 뭐 A뿔.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건 뭘까요? 없냐고요?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합니다. 예, 그는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한번 듣고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호흡이 끊어지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생명처럼 붙드는 거예요. 생명처럼. 진리의 말씀, 그 기준을 생명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다가 생명과 죽음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의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성장해간 비결입니다.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돌아서게 될 때에 그는 갈렙의 고백에 다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지도할 힘을 얻었던 거예요.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그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떠난 다음에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한참 동안 성막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기도실을 떠나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이 보여요. 아, 여호수아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가 완전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그 여호수아에게 점차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그 특징들이 뭐냐면 그는 자주 싸우잖아요.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니라 싸우는데 그는 전사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좋은 가문의 모든 권한을 가진 청지기 곡간지기 혹은 집사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표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냉담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칼라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전쟁에서 34년승을 하는데 그는 전리품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과 약속과 그 기준의 이정표처럼 담담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모습이 그의 상관이었던 모세에게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모세가 어려워했던 사람. 그만큼 순도 높은 말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리더라는 건 뭐예요? 자, 김과장 얘기해봐. 그리고 박차장도 얘기해.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하지. 중간쯤 자리를 잡아서 얘기해 주는 것.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그렇게 가운데를 그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간 따라가거나 모두 다 얘기해 놓고 타협안을 내놓거나 중재하는 것 일반적인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그게 아니면 독불장군식으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자신의 카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먼저 선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면에서 그는 밝히는 거예요. 자기 소신과 이념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순종의 길을 먼저 밝히는 거예요. 이를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그에게는 실리도 명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다시 광야의 길을 돌고 어려움과 어려움의 어려움을 넘어서지만 한 번도 그는 이것을 어렵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니셔티브만을 취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을 선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을 그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여호수아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 앞에서의 순종과 그리고 충성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했던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러 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하러 그런 얘기 자꾸 하겠어요? 두려우니까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같은 여호수아 같은 용사가 표정도 없는 것 같은 그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었을까? 적어도 세 번의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에서 그의 표정이 변하는 모습을 세 군데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입니다. 그에게 부형 같았던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모세는 불같은 말씀, 자기의 순종의 모델, 절대적인 순종, 위대한 중보의 기도, 강같은 사람, 끝없이 성장해간 사람, 그런 위대한 본보기가 자기 곁을 떠난 거예요. 너무나 큰 손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아야 되었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가 두려워했던 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커넥션이 끊어지는 거였습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그거보다 두려움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뭘 제일 두려워할까요? 복음주의자가 뭐 그래요? 그럼 저는 그냥 흔들립니다. 저를 좀 공격하시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도 신사협정을 맺어요. 제발 그 말만, 그 말만 하지 마세요. 네. 당신이 복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자네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믿다면, 목사님 복음 의해서 사는 사람 맞아요? 제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삶의 근거이거든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 삶의 기반이 되는, 제 속을 까보고 까보고 까보면 마지막 남은 알갱이가 그건데 그거를 흔들면요 저는 설 자리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죠? 나침반 보고 왔어요? 내비게이션 따라 왔나요? 보상금 따라 왔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왔잖아요.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하는데도 왔잖아요. 손익관계 따지지 않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졌습니다. 아니 34연승의 1패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걸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면서 표정이 변해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커넥션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커같이 놀다가도 뒤로 돌아서서 엄마만 안 보이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뒤에 있는데. 그리고 돌아서서 만나면 다시 해피해집니다. 우리 영의 사람은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백전노장의 모습은 온데간데가 없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슬퍼하고 두려워하죠. 마지막으로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가 섬기고 인도해야 되는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질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쯤 되면 강아지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 그렇게 얘기할 것 한데 그는 그때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민수기에 보면 그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백성들이 부정적인 정탐꾼의 말에 호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대적하는 모습이 보일 때 흔들립니다. 왜 흔들릴까요? 귀가 얇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백성을 섬기고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섬겨야 되는 백성이 자기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그가 알아야 했던 것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성장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완전하게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완전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들의 꽃처럼 그리고 꽃의 향기처럼 불어가는 바람 편에 온전히 절하고 사라지는 향기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창조주 앞에 피조물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질그릇 가운데 담으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안배하신 다른 포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완전한 게 아닙니다. 아론과 홀이라는 손을 잡아주는 기도의 조력자가 있었고요. 때에 따라서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앞에 나섰고요.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충직한 사람이 있어서 흔들리는 가운데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완전해지는 대신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었습니다. 하고 보니까 말이 멋지네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완전해지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일까요? 중요한 인물 아닙니다. 그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 포함해서 중요한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있는 것입니다. 손과 발입니다. 생명 구하는 일에 손과 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원 안에 메스가 되기도 하고 청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끄는 이동용 침대가 되기도 하고 알람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손과 발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연이 부모가 왔습니다. 위에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나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수술을 마치고 이제 또 수술을 해서 열고 이제는 된다 그랬는데 천공이 열 군데가 발견됐대요. 그런 가운데 그 불가능한 일들을 정말 생명이 정말 강하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 그 어린 것이 그 수많은 수술을 계속된 중환자실에서 있으면서도 그 멋진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고 싸우고 있구나. 그런데 그 부모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세요. 이미 지금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환자실 수술실에서 그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자신들이 이것을 감당하고 또 맞서 싸우고 위에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부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저보다 더 커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퍼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명을 내어놓고 써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생명사역에 그리고 이 복음사역의 핵심 인물이란 없습니다. 사역자만이 힘든 거예요. 핵심 인물은 공동체를 힘들게 할 뿐이에요. 모세는 핵심 인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핵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핵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핵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전령이요, 복음의 향기요, 복음의 편지요, 그리고 그의 손과 발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알아야 했던 사실은 그의 목적은 백성을 섬기고 이끄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가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그 여론이 부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여론이 틀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문고가 청계인들 뭐합니까? 그 여론들이 틀린 여론이라면, 그 가치관이 틀려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밀어붙이던 이스라엘 여론은 부패한 여론이었습니다. 가데스바니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던 여론은 불신앙의 여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알아야 했던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도 함정이 있죠.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어붙였는가.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신뢰와 명분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상당히 분명해져요. 생명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백성은 저절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의 교회관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좋게 하는 예댐 다사인의 각자에게 개인의 파일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사역의 데시벨을 최대치로 맞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손과 발 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우리가 더 빨리 더 많이 세워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계절이 오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우리가 이런 성전을, 물론 빚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 처소하고 우리 아이들 뛰어노는 성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대가가 큽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상에 우리를 모델로 삼으시고 거점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맺고 이루실 열매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계절은 여호수아의 계절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표정 없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에만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의 안에는 말씀의 영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일터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작품을 보고 어제 중구동백가 하나 지나가다가 딱 보더니 대박! 여러분도 대박 되기를 바라시지만 무엇을 위한 대박? 주님을 위한, 복음의 길이 달려가기 위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는 성으로 주님, 여호수아의 순종과 하나님 그 거듭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모세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 위에 삶을 걸고 뒤돌아보지 않았던 하나님에게서 끊어질까 오직 두려워했을 뿐이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백성이 틀린 얘기를 할 때 그로 인하여 기도하고 고민했던 여호수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어긋난 길을 가지 않도록, 어긋난 길을 가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의 음성을 늘 들려주시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더냐,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매려 여기까지 오지 않았고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길을 얻게 하시고 그 이정표를 보고 상의 동네를 보고 골짜기에서 길로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잃어버린 양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은 목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입술을 열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